나를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냐. From the dome 가서 없진 on my head. 이대로 도망치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저 멀리. 난 모두 I don't know who I am. 내 몸이 미쳤나 봐. 내 머리에 뿌리도 다 어떻게 멈출지 몰라. Oh, 세상 속 나 혼자 나 봐. 구해줘 왔자면 난 괴물이 된지도 몰라. And now I'm by ya. Ooh, you, you 버려진 날 찾은 너 구원인 걸까. Sorry.